Buffs News. (2023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올키즈 시티즌 투게더 멘토 모집 관련 안내입니다. 모집 기간은 5월 18일부터 6월 9일까지로 최종 합격자 발표는 7월 5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역 아동센터 아동지도 및 자원봉사 경험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이수 경험자를 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함께 걷는 아이들 홈페이지로 문의 바랍니다. 대학생을 위한 금융업 취업 설명회 관련 안내입니다. 2023년 금융권 트렌드, 직무 적성 검사 등의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학기 이상 수료한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5월 25일까지로 행사는 26일 18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허브로 문의 바랍니다. 데이터 드리븐 서비스 기획 체인저스 3기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기간은 6월 21일 수요일까지이며 28명 모집 예정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 능력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의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새싹 홈페이지로 문의 바랍니다. 비정규직 직장인 절반이 코로나 확진에도 무급 휴가로 격리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이는 정규직의 2.8배로 훨씬 높은 비율입니다. 한편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 7일 격리 의무에서 5일 격리 권고로 변화하는 가운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권남표 노무사는 아프면 쉴 권리로 실효성 있는 상병수당을 시급히 시행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온 가족이 중학생 딸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피해자의 40대 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등학생 오빠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들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A양이 병원 진료를 거부해 체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양은 현재 보호시설에 머무르고 있으며 폭행으로 외상을 입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3 아시아 남자클럽 선수권 대회에 한국 프로배구 남자부 챔피언 대한항공이 7위로 마쳤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번 대회에서 총 7경기 중 4승을 챙겼습니다. 2022-2023 시즌 남자부 전체 MVP를 차지했던 한 선수 세터가 출전하지 않은 가운데 이번 대회는 젊은 선수들로 이루어졌습니다. 대한항공 전보스 배구단의 토미 틸리카이넨 감독은 한국 배구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국제대회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5월 22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윤지우, 기술의 문예인, 담당의 지민주였습니다.